감기 걸렸을 때도 내게 키스해줄래. 장난스럽게 이 순간이 너무 짧아. 너와 함께면 Let me be the one 널 사랑하니까. 작은 일에 두 점 부려도 너를 감싸 안을래. 라떼 향기처럼 하루 해가 너무 짧아. 너와 함께면 If you stay forever I'll ever smile. 오직 너만의 언제까지나. And if you stay forever 나와 함께면 Let me be the one 널 사랑하니까. 작은 일에 두 점 부려도 너를 감싸 안을래. 라떼 향기처럼 하루 해가 너무 짧아. 너와 함께면 If you stay forever I have 언제까지나. And if you stay forever 나와 함께 It stays forevermore. 언제까지나. If you stay forever I ever smile. 오직 너만의 언제까지나. And if you stay forever 나와 함께